오늘 햇살에 비친 널 보내 yeah. 미치도록 눈부신 넌 내게 oh yeah. 가슴에 태양을 심어주네 oh. 오늘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yeah. 내 옆에 있어줄래 by my side 네 손을 잡아도 돼 don't be shy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 얼굴이 붉어졌을 거야 아마도 Woo!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네 볼에 빨개지는 것을 나도 봤다고 너는 기분 좋게 취하네 둘이 손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서면시 잡아봐도 되는 거지 Go ahead 너 괜찮다면 한번 시도해봐 도 돼 baby Let me hold your hand 내 옆에 있어줄래 by my side yeah. 네 손을 잡아도 돼 don't be shy Woo!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 둘이서 내 손 잡아줄래 baby 어디 가든 잡고 있어 제발 don't let go 너를 아껴줄게 baby 나 하루하루 추억들을 만들게 이제 나를 믿어볼래 yeah. 난 내 얘기 듣지 말아줘 넌 그래줄래 너의 맘을 따라가 So girl just let me hold your hand 푸른 바다 위에 날 봐줘 baby 지금 날 안아줘 lady drive me crazy 시원한 바람과 Let me hold your hand 푸른 바람이 날 안아줘 날 안아줘 지금 나를 안아줘 시원한 바람과 너와 나 Let me hold your hand 이 푸른 바다 위에 날 봐줘 baby 지금 날 안아줘 lady you drive me crazy 시원한 바람과 Let me hold your hand 너 하나 둘이서